어제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에, 예나의 죄악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예언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선지자들은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평강을 준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언을 받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이 유다 백성에게도 또한 그 죄악을 일삼은 이 백성 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그분의 능력에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후에, 그 기도의 이후에 말씀은 유다를 위한 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답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에게로 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로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작정한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이 야고보의 증언과 같이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전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과 같은 이 이방 민족들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와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시 건강해졌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은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겠다. 이는 지금 예레미야의 거듭된 간곡한 계속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정해 보이고 참혹해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의 간곡한 이 기도에 응답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모세와 사무엘까지 들어서 그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듣지 않고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는 용서받지 못한 것은 용서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 자비를 받을 만한 그 자비를 받기 위해 선한 대화에 이 회개가 전적인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죄악만을 고집하고 이 죄에 완전히 찌들어서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시키겠다는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를 듣고 나서도 조롱하면서 경멸하면서 짜증내는 말투로 그럼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쫓아내 보내시겠다는데도 도대체 어디로 보내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항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든 말든 우리는 내 갈 길, 내 살 길을 내가 알아서 찾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불신과 패역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그것을 경히 여기고 회개로 인도할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극에 달했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홍수를 예고했을 때에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단지 가벼운 협박으로만 여기고 마른 하늘에 무슨 비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그림으로서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정하는 이 장인의 말에 롯의 말에 농담으로 여기며 그 사회들 역시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 장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그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그것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이 나름대로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일함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채우고 물로 채우고 그 모든 홍수 심판과 불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2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를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양심이 무너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완악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한 것입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칼로 죽은 자에게 이 새와 짐승들이 먹어치우는 이 장면은 전쟁의 참혹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남아있을 때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오래된 죄악의 습관들 가운데, 나의 익숙해져 버린 죄의 경향들 가운데, 성향들 가운데, 죄에 무뎌진 죄를 죄에 무뎌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값으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로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지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과 이 패역함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을 이 멸망과 치욕의 도시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도시 예루살렘은 마침내 이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대적들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곡식을 키질하듯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흩어버리시고 성읍에는 배가 끊어지는 그 가정이 속출하게 되고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 된 여인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절에도 보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서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해는 태양계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행성들이 해를 중심으로 돌죠. 그것처럼 사람의 삶의 중심,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을 낳은 여인의 해는 바로 그녀가 낳은 일곱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은 그들의 삶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인도 그처럼 자기의 낳은 일곱 자식에게 소망을 뒀고 그 자식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숫자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일곱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녀가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이 일곱 자식들, 그래서 이 자신을 복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대낮이라는 표현은 암시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소망인 자식들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번영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하여 쇠약하여서 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 수치와 근심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이 여인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일곱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의 자식들을 삶의 중심과 소망으로 삼고서 산 여인이 한순간에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미가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하나만 잃어도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텐데 일곱 자식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들의 소망 가운데 다 잃어져 버린 것. 여러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수치와 또 근심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의 소망이었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쌓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수치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한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해, 곧 삶의 중심과 소망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해,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5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너의 죄악 가운데 이렇게 멸망과 수치와 근심을 얻게 될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너를 위해서 울 자가 없으며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평안을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그들이 불쌍히 여김도 위로도 얻지 못하며 그들의 평안을 물을 자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긍휼한 심판을,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소유한 것으로부터, 세상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에 기대하는 것들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다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며 곤고한 날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그 날에 평안을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찾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은 그 하나님 붙잡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신 팔 아래 구하는 길,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